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예수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쟁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을 비하하거나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투로 예수쟁이 예수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쟁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떤 기분이 듭니까? 저는 예수쟁이라고 불려질 때 기분이 좋습니다. 예수쟁이라고 불리는 것은 상당히 이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쟁이라는 접미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쟁이라는 것은 그 앞에 붙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쟁이라는 접미사 앞에 어떤 단어가 오면 그것은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겁쟁이 그러면 겁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죠. 멋쟁이 그러면 멋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이 장이라는 것하고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대장장이 이 장이라는 접미사는 그 어떤 기능을 가진 사람 앞에 단어의 어떤 기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장이라는 접미사를 쓰고 앞에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 때는 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다 그랬을 때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이것을 알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쟁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주 우리가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예수쟁이 좀 봐라 할 때에 우리 속에 예수가 넘쳐난다는 것을 그가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하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예수쟁이. 자, 여러분 그런데 최근 제 생애에 놀라운 프로그램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의 힌트를 준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나는 가수다 다 보시고 계십니까? 내 생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방영 전이나 후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어요. 아직 프로그램이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많은 추측과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또 많은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런 프로그램 처음 저는 경험해봤고 여러분도 처음일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노래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노래로 진검승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수이지만 노래로 진검승부를 하지 않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아이돌. 아이돌 했죠? 도라이라 안 했습니다. 아이돌. 예. 아이돌. 예. 아이돌은 노래 외적인 것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이돌이 노래 외적인 어떤 댄스나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외모 이런 것들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 어떤 한 기사에는 한 소녀 아이돌 그룹이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게 너무 선정적이라는 거죠. 그 그룹에는 미성년자도 아직 있는데 그래서 그 패션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기저귀 패션. 거의 기저귀를 입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야한 의상으로 치마는 보통 가려주는데 이거는 이 치마는 일부러 보여주려고 들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저귀 입은 모습이 기저귀는 아니겠죠. 그 기저귀를 찬 듯한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을 봤습니다. 너무 심각하다. 자, 이렇게 아이돌 그룹들은 노래 외적인 것으로 사람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지만 여기 나는 가수다에 나오는 가수들은 노래 하나로 진검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수가 노래를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여기 나오는 가수들은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을 울게 합니다. 정말 많은 이 글들을 보며 내가 노래를 듣고 이렇게 울어본 적이 얼마만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 나는 가수다에 나오는 가수들이 노래를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키듯이 우리는 예수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예수쟁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혹 예수라는 것을 들고 세상이라는 무대에 서 있는 나는 예수쟁이다 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경기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를 경기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본문을 읽고 교훈을 찾아봐라 그러면 뭐 거의 다가 여기서 경기하는 자의 3요소 해가지고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4절 너희는 다름질하라. 상은 자는 하나이니 열심히 달려라. 경기하는 자의 자세 열심히 있어야 된다. 24절. 그 다음 25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라는 겁니다. 할 것 다 하고는 경기 이길 수 없다. 건투 선수들이 체중 조절하기 위해서 음식을 안 먹고 절제하는 것들이 있다. 잠 줄이고 연습하고 절제해라.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제해라. 경기하는 자의 요소 두 번째 절제입니다. 세 번째는 26절에 무엇입니까?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라. 열심히 달리는데 반대편으로 달리면 안 되겠죠. 건투 선수가 열심히 주먹을 휘두르는데 허공을 치면 안 되겠죠. 분명한 목표, 표대를 향하여 싸우고 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하는 자의 3요소는 열심과 절제와 목표다. 이 세 가지를 찾아내면 그나마 성경을 좀 볼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굳이 열심을 내라. 삶에 절제가 있어라. 예수쟁이로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라. 예수쟁이로서 삶에 절제가 좀 있어라. 예수쟁이로서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뭐냐? 제가 깨달은 것은 목표, 즉 세 번째 요소인 이 표대 방향만 분명하면 열심과 절제는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 목표만 분명해진다면 우리가 달려갈 이 골, 표대만 분명하면 열심과 절제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깨달은 사실은 열심과 절제는 사실 같은 거라는 겁니다. 열심 따로 절제 따로가 아니라 열심과 절제는 같은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열심이라는 것은 오늘 이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경기 당일 그 경기 자체에서 열심히 달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심이라는 것은 경기 자체에서 경기자가 가져야 되는 자세라면 절제는 무엇일까요? 절제는 경기 외적인 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자체가 아니라 경기에 임하기 전에 나의 삶 속에서 절제를 통해서 경기를 준비하는 거죠. 경기에 대한 열심이 경기 외적인 요소에서 나타나는 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에 내가 열심을 내고자 하는 사람은 경기할 때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어떻습니까? 경기를 하기 전에도 경기를 준비할 때도 절제하는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수다에 출연한 가수들이 무대에서 정말 열심히 노래합니다. 열창이라 그러죠. 열창을 합니다. 그걸 열심이라 그러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대에서만 열심히 노래를 하느냐? 그분들의 그 노래하는 장면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주중에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일정들, 가수니까 스케줄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일정들, 스케줄들을 조절하고 줄이고 하는 절제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의 문 밖을 나가지 않아요. 그 나는 가수다라는 그 무대에서 제대로 노래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시간들을 편곡을 하고 노래를 연습하는 그 일에 몰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가수들이 어떤 가수들입니까? 가창력이나 뭐 노래 하나로는 기죽기 싫은 노래로는 꼴찌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모두가 노래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무대에 서기 위해서 무대 외적인 열심, 절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과 절제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 둘 다 열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정이 일반적으로 어떨 때 이 열심들이 나타나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정을 내서 무엇을 해보았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떨 때 나에게 그런 열정이 있던가요? 우리 젊은이들은 더 많은 열정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점차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옛날에 그 열정들이 식어갈 때가 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 인생에 무언가의 열정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좋아하면 열정이 생깁니다. 너무 쉬운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열정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스톱의 맛이 들면 하지 말라고 해도 밤을 샙니다. 뭐 어떤 상황이 와도 고스톱을 치게 됩니다. 술을 좋아하게 되면 뭐 밤을 새서라도 술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서 하는 것들은 쉽게 밤을 셀 수가 있어요. 열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한 형제는 하루에 거의 12시간, 14시간씩 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오후와 주일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좋아하는 한 여인을 위해서 너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쉬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쉬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톱질을 하고 그 여자친구의 방에 마루를 깔아주는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일주일 내내 그렇게 열몇 시간씩 일하고 오늘 쉬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보면 기가 막힐 만찬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형제가 준비했습니다. 왜? 그 여자친구의 생일을 맞이해서 피곤하지만 생일을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쉬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좋아하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 그것 좀 해달라 그랬으면 아 목사님 지금 내가 피곤한데 일주일 내내 일하고 왔는데 뭐 이런 것이 이랬을 텐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 피곤한 줄 모르고 열정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친구가 딱 생각이 나는 게 나는 가수다에 출연하는 가수들은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 가수들이에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그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좋아하면 그렇게 열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데도 열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아하지 않는데도 열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열정이 생기느냐? 두 번째, 목표가 분명할 때 열정이 생깁니다. 내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목표가 분명할 때는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공부 아니겠습니까? 여기 공부가 즐거운 사람 있습니까? 공부하는 것이 신이 나는 분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한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야간 자습까지 하며 10시, 11시, 뭐 3시간 자면 붓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그런 말이 있죠. 그것처럼 그렇게 잠 안 자고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학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공부는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는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수다에 출연한 가수들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그 가수들이 왜 그렇게 열창을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가수는 실제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내가 목숨 걸고 노래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고 한국의 노래를 부르고 내려오면 마치 한 시간짜리 두 시간짜리 콘서트를 하고 내려온 것처럼 완전히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 한국의 노래의 모든 힘과 혼신의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꼴찌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나오는 사람의 목표는 1등이 아니에요. 꼴찌 안 하는 거. 전부 다 내놓으라 하는 가수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꼴찌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꼴찌를 하면 다음 주에 못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꼴찌 안 하려고.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는 열심을 내라, 절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보다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 내라. 목표도 없는데,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열심을 냅니까? 사실 오늘 본문도 바울이 목표와 열심과 절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표, 표대, 방향을 강조하려고 열심과 절제의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9장의 앞뒤절에 앞뒤에 있는 8장과 10장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우상에 바친 제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8장과 10장의 우상에 바친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9장에 지금 이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즉 이 9장은 8장과 10장의 이야기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에 바친 재물의 교훈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8장부터 9장, 10장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지식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우상 앞에 바친 재물과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이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끊임 없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고기는 우상 앞에 바쳐집니다. 우상 앞에 바쳐진 후에 시장에 유통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라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우상 앞에 이 고기를 딱 놓았다고 그리고 다시 이제 내가 가져와서 먹는다고 이 고기가 달라집니까? 만일 달라진다면 이 우상은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상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이 음식을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제사 지내면서 제사밥을 차려 놓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밥 안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절에 가서 들밥도 먹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왜냐?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아 이건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이야 안 먹어 하는 순간 내가 우상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 우상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이 밥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먹을 수 있는 자유함. 지식, 이 자유가 고린도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자유,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 그것을 9장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9장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 11절에 보면 그 지식과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과 자유함으로 인하여 약한 자들에게 그침이 된다면 그 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가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우리에게는 참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과 자유가 어떻게?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자유가 있다고 이것을 나를 위하여서 내 유익을 위하여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분명한 복음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과 자유가 있느냐? 그런데 그 지식과 자유로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왜 향방 없는 자같이 살고 있느냐? 왜 허공을 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지식과 자유라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너가 무엇을 하느냐?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과 자유를 가지고 내 신앙이 달려갈 표대가 무엇인지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과 자유는 다른 사람을 일으키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지식과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허공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고 열심으로 달리는 겁니다. 열심으로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많이 한다. 지금 자랑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감 잘못 잡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8장과 10장 우상에 바친 재물 이야기를 하면서 이 9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능력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어진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할 때도 우리는 혹시 날이 안 좋으면 큰일 날까봐 뭐 날을 알아보고 찾고 또 결혼할 때도 어디 점쟁이한테 가서 궁합을 맞춰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런 데서 자유하지 않습니까? 날이 어디 있어요? 궁합이 어디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것은 주를 위해 사는 자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예수쟁이의 삶의 모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술 먹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기를 평생 안 먹겠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목사인 내가 술을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그런데 연약한 자들이 나는 술을 먹고 컨트롤이 되지만 연약한 자들이 목사님 술 마시네 술 마셔도 좋구나 하고 마구 마시다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 절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온갖 범죄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 먹는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바울이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먹고 바울도 저 고기를 먹네. 아, 우상을 인정하나 보다. 이런 실족이 일어날까 봐 바울은 그런 경우에 나는 절대 고기를 안 먹겠다. 자, 내가 지식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이 안 된다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쟁이는 이런 방향,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이 주를 위해서 덕을 세우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고 지금 나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주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한국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모든 행위를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드리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다 나를 위해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드림으로 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가기 위해서, 좀 더 높은 데로 가기 위해서,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하는 그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방향은 주를 위해 그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방향 잘못 잡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도 나를 위한 것. 우리의 모든 섬김도 나를 위한 것.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방향 없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향 잡아라. 내 신앙의 표대를 바로 해라. 왜 돈 버느냐? 왜 공부하느냐? 왜 봉사하느냐?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이 중요한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은 지금 경기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경기로 비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어제 토요일 하루 종일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 복음을 경기로 비유했을까? 제일 첫 번째 교훈은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목표를 바로 잡으라는 것인데 이 본문을 굳이 경기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서 제가 생각한 것은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경기하는 사람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든 권투를 하는 사람이든 훈련이 필요합니다.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분명한 상,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경기하는 자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는 우리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경기하는 자들은 그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저렇게 훈련하는데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을 너희들은 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안다고 할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게 쉽게 되던가요?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어릴 적부터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사라지는 겁니까? 분명한 우리의 사명이, 목표가 있습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낸 자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게 하는 것이라. 너무나 많은 우리의 목표와 분명한 인생의 방향들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고 설교를 통해 계속 들려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힘듭니까? 훈련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운전을 배우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론을 배웁니다. 그 이론만 배우고 나면 저절로 운전이 됩니까? 연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에 관한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훈련이 없으면, 연습이 없으면, 연수가 없으면 사고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예수쟁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을지라도 예수쟁이로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27절에 그것을 위해 내 몸을 처 복종케 한다고 했어요. 내 몸을 처 복종케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살이 좀 찌는 것 같아서 뭐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제가 신경 안 쓰는데, 아, 저 사랑하는 두 딸들이 아빠 살쪘다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살을 좀 빼려고 이 좀 음식을 절제, 내 몸을 쳐서 즉 음식에 대한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거의 밥을 안 먹고 이제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그 12시 넘어서까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은 자야 되는데 배가 고프니까 잠 안 오는 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제 몸을 쳤어요. 그래서 안 먹고 그냥 잤습니다. 자, 여러분, 살을 빼야겠다는 분들,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살이 확 빠집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그 사실만 알고 가만히 있으면 나의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해 사라질까요? 절대 안 됩니다. 내 몸을 처 복종케 하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착각 때문에 내 몸을 치는 그런 훈련이 실종되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의 분명한 표대를, 목표를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겁니다. 없는 분들은 없겠죠.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손꼽아 세어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예수쟁이다라는 그 사실대로, 그 정체성대로 살기 위해서 내 몸을 쳐 복종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할 것 다 하고 볼 것 다 보고 즐길 것 다 즐기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나는 주를 위해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는 도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할 것 다 하고 하면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6월 7월 우리 회복의 교회에서 특별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이미 지난주부터 광고가 나갔습니다. 내 몸을 처 복종케 하는 그런 훈련을 6월 7월에 할 것입니다. 오곡 백가가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 속에서 잘 익어가듯이 이 더운 여름 6월 7월 우리 몸을 처 복종케 하는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쟁이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지원자에 한해서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또 언제 6월부터 시작하지만 6월달에 지원 안 할 수도 있겠죠. 바쁜 일이 많아서 아무튼 지원자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나온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제가 꽉 물고 특별 훈련을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특별 훈련인 만큼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내 할 것, 지금까지 해오던 것, 즐기던 것 다 하면서 못합니다. 이 훈련은 바로 절제를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끊어라. 좀 지금 내 삶에 유익하지 않고 지금 해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좀 끊어내버려라. 특별 훈련. 지금은 내 몸을 저 복종하는 훈련을 해라. 이것이 특별 훈련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가수다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실력은 좋은데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가창력을 비롯해서 너무나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인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약간의 매니아층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을 노래로 선고하는 그 나는 가수다라는 경연장에 세우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래로 감동을 받기 시작하고 노래에 대해서 가요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콘서트는 매진 사례를 기록하고 그들이 불렀던 모든 노래들은 음원 차트에서 모두 1위를 하는 거예요. 다 휩쓸어버린 거예요. 1위부터 10위까지 다 나는 가수다에서 부른 노래들이 다 그냥 휩쓸어버리는 겁니다. 놀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던 사람들은 진검승부로 노래를 시켰더니만 놀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우리 존재들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는 우리 존재들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손에 복음 예수를 들려주시고 이 세상의 경기장에 세워주셨습니다. 음원 차트 1위 콘서트 매진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여러분 나는 가수다에 선 가수들이 노래로 승부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로 승부해야 되는 예수쟁이들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내 속에 예수가 가득해야 돼요. 예수쟁이 예수쟁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더 이상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그런 싸움 하지 마세요. 분명한 이번 6월부터 올해에 적어도 올해에 여러분들 인생의 예수쟁이로서의 분명한 목표와 훈련을 받는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예수쟁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